잊지 못할 빛 속의 연인 지금은 어디 있나 노란 레인코트에 검은 눈동 잊지 못하네 다정하게 미소 지며 검은 우산을 받쳐드네 나리는 빛방울 바라보며 말없이 걸었네 잊지 못하네 다정하게 미소 지며 검은 우산을 받쳐